내가 이러는 거 이걸 사실은 즐기는 거지 나 보란 듯이 더 학교를 두드려 하하뻔해 나라서 특별히 그런 줄 알았지 혼자 착각할 뻔했네 고민하다가 내 머리만 빙빙 대체 왜 그러는 건데 Yeah. 우리 아무 사이 아닌데 뭐지 Yeah. 잘 거슬려 왜 I'm a jealousy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반이 쳐다보는 지금 난 불난도 개비 난 조금 아직 푸나니까 너의 향해 keep going going going okay I got it 일곱중 마지막 자리 think these guys are better than me 자 말해봐 너가 느끼는 게 대체 뭔지 그냥 날 믿고 따라와서 I want it yeah. 지금 맞추셔도 얘기를 하니 yeah. 사람 질투나게 oh. I'm jealous yeah. 각각 눌리는 게 뭐가 그리 재미나 상상도 잠깐만 이리 아리따운 그대가 있나 나 좀 질투가 나 맘에 울었었어 저기 딴 늑대들 그렁대지 마 baby 어딜 봐 여기를 봐 한꺼번에 내 swagging swagging let it go feel yeah. 타면 내 진심이 그저 궁금해 yeah. 이제 나도 모르겠어 하나 질투에만 눈이 벌겠지 이게 내 작전이라면 아직 제대로 먹혔어 so Baby yeah.